가까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가정, 군대도 그래, 군대. 직장생활 여러분 얼마나 신경 많이 써요. 세상에 교회도 그렇대. 교회. 다 아는 고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가 지하철 내에서 그렇게 싸우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말려도 안 들어요. 그렇게 싸워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야. 인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싸움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 오스트리 심리학자는요. 참 복음적인 심리학자예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칼 융이나 프로이드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근데 많이 가려져 있어요. 이분 인간 생활에 우리 삶의 가장 큰 불행의 요인이 뭐냐? 인간 관계랍니다. 관계. 소위 말해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인간 관계에서 모든 불행이 잉태되어진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가운데 인복이라는 게 있죠. 인복. 인복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인복이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유달리 인복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저 사람은 참 인복이 있어. 인복이 있어. 이은든 선생님 인복이 있어. 아멘? 아멘. 앞으로 더 간증해야 돼. 이제. 엄청나게 인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사람들을 잘 만나는 복. 굉장한 거예요. 또 인복에 줄인 사람이 애를 낳친 애 이름을 인복으로 지었어. 인복이. 그렇다고 인복이 생기나? 나는 참 지질이도 인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을까? 그러니 당신 만났지. 뭐 이러면서. 아, 정말 그, 어? 야, 아빠 만나서 엄마 이래야 되는데 넌 뭐 그 왜 그 모양이냐. 애들한테 또. 그렇죠.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못났는데 뭐 아니 여러분 못났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는 또 잘못 만났는데 남편 잘 만났네. 남편 잘 만나가지고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뭐 운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요즘은 또 아내 잘 만나가지고 초복이 되잖아, 초복. 하다못해 친지, 친지가 너무 또 잘 돼가, 친척이 너무 잘 돼가지고 보니까 회사 같은 데 막 들어가고 많은 걸 도와주고 후원도 받고 또 안 되면 친구, 친구가 또 잘 됩니다. 요즘은 또 그러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친구 성공하는 게 더 빠르다. 내가 100명의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100명을 아는 친구 하나 사귀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친구의 허용성. 그 친구가 또 잘 돼가지고 또 혜택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까지 내가 든 거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얼굴로 앉아 있어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내 주변에는 복은커녕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만 만나? 그 사람이 보면은 그 환경이 보면은 나보다 더 강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길 수가 없어. 이기고는 싶은데 사람이 불행해요. 지니까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져줘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은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사랑 때문에 져주는 것도 사랑이니까 져주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늘 지니까 나보다 강해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강한 사람만 있을까? 내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어. 내가 먼저 이해해 줘야 돼. 먼저 내가 배려해 줘야 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줘야 돼. 팍팍 이러다가도 돌아서서는 아니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듣는 사람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말씀이 식구끼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딱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 관계 된다.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리로 교훈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상태를 보면 그렇다. 원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그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관계의 문제인데 식구끼리 가까이 살다 보면은 가까운 관객끼리 보다 보면은 원수처럼 지낼 일들이 많더라. 생긴다. 그 생기는 원수들, 관계 속에 생기는 원수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야지. 사랑하라. 사랑해라. 가족 사랑하라. 가까운 관계 사랑하라. 원수라는 게 원수 사랑하라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곳이 처음 거 사랑 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원수처럼 되어지는 나의 대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뭐예요? 이런 원수가 누구예요? 여기 자기 원수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 원수야 이런 사람 손들어. 이 원수를 어떻게든 내가 북한의 김정은이는 김정은이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나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돼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어쨌든 잘못된 인간이지만 여러분 막 피부에 와닿는 원수는 아니라 김정은이도 사랑하라.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죄가 하도 많으니까 쌓아놓은 게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법칙대로 심판받게 되겠지. 여러분에게 이 원수 대적이 뭐냐? 가깝다니 가깝다니 아주 가까워요. 주님 말씀은 식구끼리 원수가 된다. 여러분 지금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이. 속상하고. 이 속상한 거 안 돼요. 속의 사람 내상을 입은 내상. 속상한 게 암 되고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속상한. 그런데 이게 속상하잖아. 누구 때문에? 가까운 사람.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은 뭐예요? 나보다 강하다. 대적이에요. 대적. 적이 콩칼로 무찔날 적이 아니라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관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가 되고 적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강하다. 남편들 뭐 요즘 아내들이요 두려워 무섭다 하죠. 아내들 말 얼마나 잘 들어요. 여기도 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뭐 아니에요 황 집사님?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뭐 우리 홍 집사님 뭐 안 볼 때는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 보입니다. 자기 그 은수가 여기다가 휴대폰 놓고 간 거 아빠가 착 전화해서 찾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거? 가정적이고 겁나지? 선생님 겁날 때가 있죠? 있어 없어? 말 안 하네. 오늘 들어가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하늘로 무서워서 어떻게 무서운 게 뭐 그게 아니잖아요. 무섭다는 게 뭐예요 그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가날픈 것 같고 그렇게 요만한 거 무슨 거 어? 뭐만 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어?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징그럽다 그러고 어? 깜짝 놀라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뭐 바퀴벌레도 턱 잡아버리고 그냥 뭐 못하는 거 없잖아요. 일도 더 잘해 보면 옮기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서서히 관계가 역전되는 거죠. 그렇다고 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관계가 역전. 그럼 남편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편. 여자 입장에서 결혼 전에는 다 해줄 것 같아.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바늘이야 바늘. 바늘도 안 들어. 세상에 내가 그때 콩깍지가 끼어도 제대로 끼었지. 정말 어떻게 이런 남자를 내 남편으로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여자들이 요즘은 남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을 생각하지 않냐고. 아이고 내가 낳은 큰아들이다. 아이들은 또 어때요? 아이들 상전 아니에요? 상전? 지금이야 여러분 무릎 스라일이 있으나 어릴 때는 그냥 머리 억박지로 가죠. 좀 커봐요. 머리가 크면 안 돼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딱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남편 못 이겨요. 아내 못 이겨요. 다시 못 이겨요. 강한 대지. 강한 대지. 저는 의교 와가지고 저기 그 부흥했던 그 소치형 목사님 시인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써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안에서 애비 가는 길 시 읽어드릴게요. 녀석은 거대한 산이다. 몇 마디만 남겨놓고도 당당히 줄행랑을 치는 놈이다. 당당함을 익힌 곳이 지 애비 품이었으니 미안해야 할 이유 또한 없을 터. 뒷모습 끝에서 내 살아온 길을 추억하며 웃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역지사지. 자식이란 고목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줌으로서만 행복의 끈을 붙잡는 가여운 여로 비워줌으로서 채워가는 애비로서의 길은 멀고 먼 오솔길이 꾸역꾸역 걸어가다 끝내 사라져줘야 하는 슬픈 그림자. 예, 애비가 가는 길이랍니다. 꾸역꾸역 걸어가다 끝내 사라져줘야 하는 슬픈 그림자. 아이들이 여러분 공감되잖아요. 이런 힘든 상대를 맨날 대하고 사는 거죠. 아내, 병, 자식,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거죠. 괴로운 거죠. 교회에 왔더니 또 교회도 사람들이 또 있더라. 교회도 또 관계 위주니까 신경 써야 될 사람들. 스트레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상대들을 붙여주실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면 되는데 아무 생각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 괴롭잖아. 어떨 때는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 직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피하려고. 도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문제를 만나고 또 속상하고 또 힘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특별히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더 나아가서 어떤 외연을 확대해 나가면 뭐 있겠지 관계가.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뜻이 있다. 여러분 내가 뭐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은 자체에다가 모든 것을 기인시키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고 힘든 환경만 있을까? 이 두 가지면 사람과 환경이에요. 사실은 사람과 환경 가장 커요. 환경도 보면은 열악한 환경, 환경이 더 강해 커 문제가. 사람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또 그래. 이러니 맨날 위축되어지고 겨우 그걸 한번 피할 길을 찾아서 살아보려는 거 모면해보려고 그러고 그거 해보려고 맨날 이런 아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너무 강하고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 세부치를 알고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철에다가 막 비벼야 된다. 철끼리 부딪혀야 날카로워져. 뜰모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뭔가가 변화되어지고 자라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 환경에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냐? 너보다 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환경이나 그 사람들 너보다 다 약하고 네 말 그대로 잘 듣고 네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네가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성장이 있고 무슨 성수 있겠느냐. 내 말대로 안 듣고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우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다듬어지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그럴 수는 없는데 양보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내면이 자라기 이러면서 뭔가 깨우치는 이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볼 생각들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내가 제한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들이 영적 유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나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나의 성도로 우리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도록. 성경의 인물을 타고 오늘 본문이 누구? 모세의 모세. 빨리 나갈게요 시간. 모세의 모세 삶에서요. 모세보다 정말 모세가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 너무 강해. 만나게 하면 자기는 의리야. 만나게만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 누구냐? 바로예요. 바로. 바로. 바로 생각하면 자다가도 정말 지릴 정도로. 그래서 도망 나왔잖아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 나왔잖아요. 도피했잖아요.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 끝내려고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은 아니죠. 모세를 쓰시려는 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관계 속에서 힘이 든다. 내가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뭔가가 내가 있다. 지금 안 풀리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어. 그 선물. 나이와 관계없어 그거는. 내가 깨닫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나는 그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살고 싶어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끝날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너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만나기 싫은 바로를 붙여주시는 붙여주시 바로에게 가라 싫어요 가라 못해요 가라 안 갈 거예요 가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 나 싫고 하기 싫고 나는 못하고 능력 없고 뭐 하나님 왜 하나님 궁극적인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켜 줄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사람 가정에서요 괜찮아 누가 붙여줘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니에요 별대로 강하다니까 얘야 오늘 교회 좀 가자 이 손녀들아 일어나서 교회 좀 가자 이 할미 말 좀 들어줘 이 엄마 말 좀 들어줘 교회 좀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안 간다는 말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고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커지고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모세가 못 간다. 안 한다. 진짜 하나님께서 다 내 생각이 있다. 내 생각이 있다. 바로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바로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세가 그 모세가 도망 다닐 정도 있으니까 얼마나 강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 가지 재앙 보고도 그 다 겪으면서도 그때만 조금 그렇지 시간만 지나면 다시 강팍해도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찔러도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거기 가라 옆에다 붙여주시는 거 자꾸 하나님은 바로 가라 그런데 모세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붙여주지 뭐 할 수 없잖아. 할 수.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그저 인도 만들어 주신 환경이나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 주신다. 성공시켜 주신다. 승리와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이렇게 문제 많은 가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도 이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게 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문제 많은 관계를 통하여서, 작은 환경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강한 사람 만나, 작은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 환경 만나.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말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대적이 많다.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 힘들게 하는 자가 많다. 얼마나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천만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에오사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 천만 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방이 적이라는 거예요. 내 편은 거의 없다는 거죠. 나중에 내 편 들어주는 것도 싫어요. 왜냐? 내 편도 들어주다가 또 달라져 사람과. 그럼 적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어. 다 적이야. 형제가 적이야. 형제가. 형제 팔아먹어. 죽이려고 그랬어. 그건 요셉이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 형제들이 다 싫어했어. 일곱 명의 형들이 다윗을 얼마나 구박하고 핍박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일시켰어. 너는 오지 마. 밖에 나와서 막내를 일을 시킬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어. 다윗은 많아. 사울 얼마나요? 얼마나 괴롭혔어? 얼마나 힘들겠어? 강적이죠, 강적. 해답도 누구죠? 골리앗 있어요. 골리앗 어때? 다윗이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기는 게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바로가 있고, 여러분 다윗이라면 골리앗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라. 사울, 골리앗, 그거 다 또 하니까 피하는 놈이 또 하나 있네. 아들 압살롬. 다윗이 그런 사람. 다윗이 위대함이 그냥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자라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하게 된 건 뭔지 알아요? 다윗의 강적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환경도 그래요. 광야, 광야.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보다 광야가 더 많았어. 거기서 먹고 자고 광야에서 살았어. 광야가 왜 필요해? 주님 기도하되 아둘람 400의 용사. 광야에서 만나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 맞은 자 400명. 그들이 다윗 왕국 세웠어. 광야에서 만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광야예요? 여러분 삶이 아직도 여러분 이 광야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먹을 것이 비축이 안 되고 내일이 걱정되어지.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작은 교회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 또 쓰시고 사용하시고 만약에 다윗에게 그 광야가 없었고 그 골리앗과 그 형들과 그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과 사울이 없었더라면 그 저는 그래요. 다윗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진 그 계기가 뭐냐? 강적 골리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었을 때, 믿음을 사용함으로 이겼을 때, 그때 알려진 거예요. 간단해. 무명의 사람이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나보다 강한 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어요? 도망 다녔죠. 안 되는 줄 알았지. 믿음은 가능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더니 그 무명의 그 소년이, 이스라엘에서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은 그 소년이 그 나가서 골리앗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 벌벌 떠는,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싸는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 그때부터 다윗은 만만이요 나오고 사울은 천천. 그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무명으로 있다가, 무명이다 스포츠다 무명으로 있다가 최강 최강 하나 꺾어버리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자들은 뭐야? 골리앗이 뭐야? 바로가. 시댁, 시댁. 왜 그렇게 강한 시댁을 나한테 주셨어? 왜 마음이 안, 내 마음을 몰라주는 시댁을 주셨어? 예를 들자면 너무 강해, 너무 내 마음 몰라. 그건 뭐 관계라 그러죠. 관계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배려를 많아도 이 시 뭐 시어머니 며느리 뭐 이런 관계는, 이거는 관계야. 관계 이야기, 관계 이야기. 사람의 어떤 특색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실로 뭐 그렇게 된다니까 이거는. 내가 인격이 모자라서 뭐 좀 뭐가 특별해서 시댁을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댁 자체. 명절날 시댁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봤을 수 없잖아. 시청도 안 간다면 시청도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는 다 싫다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강한 거지? 내 마음에 안 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사람을 주신 이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관계하는 것이다.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관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니에요? 내가 써놓고 보니 잘 쓴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질긴 인연으로 만들어놨어요. 관계. 못 가 도망. 도피 못해. 부자지간으로 부부지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가? 목사와 성도지간을 만들어놓으면 어딜 가? 아주 찐. 왜? 반드시 이걸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돼. 그래서 요만큼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아직 이걸 극복해야 돼. 이제 극복하면은, 여러분들이 극복해내면은 이제 갈 수가 있어. 승리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나의 대적이 다 어디로 갔을까? 오늘 눈 떠보니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승리예요, 승리. 내가 다 극복한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거예요. 시댁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이거 알아야 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떤 자매가 이런 기도했어요. 우리 안영희 선생 이런 기도해. 하나님 제발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유능하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믿음도 좋고 잘생기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남자, 멋진 남자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 그런 사람 없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다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 죽어서 뭐, 못 떨어질 것 같이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데 안 보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서로 뭐예요? 사자성어로 결혼 생활을 얘기해 보세요니까 평생 원수 이러잖아.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강한 상대가 누구냐? 진짜 강한 여러분 강정 누구?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자식입니까? 다른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나 자신. 내가 제일 강한 대죠. 따라합시다. 내가 왼수다. 저는 이런 걸로 한번 써봤어요. 간단한 문장.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드디어 나는 내 인생 가장 강한 적을 만났다. 그가 바로 나였다. 모세가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뭐야 바로. 그 바로가 바로 나라고. 하나 두고 체크 바로 나. 다윗이 골리앗 뭐냐 골 때리는 나.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거대한 왼수. 나를 이기면 다 극복이 돼. 내가 나를 승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 너에게 지금 부어준 사람과 환경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선물들. 그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나 자신을 극복하고 이겼을 때 가능하다. 괜히 다른 사람을 강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나 자신이 연단받 정말 필요한 말씀 같아. 내가 가장 큰 나의 대적임을 인정.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인내로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 쓰임받고자 하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시는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